Hello everyone, welcome to Chris Podcast. 크리스의 어학연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영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장의 구조를 알면 영어가 쉬워집니다. 저와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멘토 크리스 초이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총 세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학연수에 필요한 표현을 배우고, 두 번째는 문장 구조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긍정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히 미국에서 연수 갈 때 숙소 구하는 법, 그런 것들, 그리고 공항에서 숙소 가는 법, 예,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팁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럼 코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학연수 표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숙소 구하는 거 한번 보면서 이때 필요한 표현들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이 제가 처음에 미국 내려서 내리자마자 이제 공항에서 처음에 늦게 내렸어요. 그래서 한 2시쯤 내렸는데, 2시쯤 내려가지고 거기 나가자마자 이제 좀 숙소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어디로 뭘 타고 갈지 알겠죠. 그래서 나가자마자 숙소 위치부터 정확하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제 쓸 수 있을 때 그때 원래 저는 로밍을 해갔습니다. 로밍 해가서 거기서 이제 숙소 주소를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구글 맵에 쳐가지고 정확하게 여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캐치를 한번 했죠. 근데 이제 보시면 숙소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첫 번째는 선생님이 뉴욕 기준으로, 뉴욕에 갔을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이 게스트하우스와 비슷한, 우리가 조금 공동 화장실을 쓰는 그런 호텔이 있어요. 근데 호텔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학생 기숙사, 예, 그 정도 되는 우리가 숙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인터내셔널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내셔널 하우스처럼 뉴욕에는 이제 YMCA라는 어떤 좀 우리나라로 치면 수련원이라고 할까요? 예, 우리나라의 청소년 수련과 같은 데 있죠? 그런 그 정도의 어떤 그 숙소가 하나 있습니다. 장점은 뭘까요? 굉장히 숙박비가 저렴하죠. 뉴욕 호텔은요, 제가 한 박에 거의 100불 넘게, 한 11만 원 넘게 나가는 호텔도 한 박이에요. 하루 자는데 100불 넘는데도 정말로 그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 호텔이 정말 정말 비싸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그 가격 대비에 호텔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YMCA는 거의 10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만 원에 굉장히 싸게 들어갔는데 그것도 그렇게 저렴하진 않았어요. 한 7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한 박에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 우리가 며칠 동안 한 열흘 정도 뉴욕에 있다가 거기 머물다가 이제 필라델피아로 넘어갔는데, 뉴욕에 있을 때 YMCA 이제 숙박비도 저렴하고 좀 뉴욕 중앙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위치도 좋고 해서 제가 저기를 숙소로 정했죠.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늦게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이제 갔는데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 우리가 콜럼버스 서클이라고 그 중간에 그 이 센트럴 파크가 맨하튼 중앙에 있죠. 근데 센트럴 파크 중앙 중심에 두고 왼쪽에 이제 콜럼버스 서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리트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 가지고 뭐 69th street, 그다음에 뭐 70th street, 그리고 71st street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그 한 거의 한 72 스트리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 링컨 센터가 66 스트리트에 있는데 그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YMCA 겨우 찾아가지고 갔는데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특히 제가 겨울에 또 미국을 갔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말 몇십 년 만에 폭설이 내리고, 그죠? 몇십 년 만에 강추위가 찾아왔는데 YMCA 시설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겨울에 가시는 분들은 특히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그런 바닥 난방이 없습니다. 바닥 난방 없어서 위쪽에 무조건 다 이 공기로 난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게 좀 라디에이터 아니면 그러면 위에 히터로 이제 공기를 조절해서 난방을 하게 되는데, 그 YMCA는 히터도 없었어요. 그냥 그 라디에이터 고 하나 딱 있었는데 그게 어떤 방을 데피긴 데피는데 중간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한번 키면 엄청나게 덥고요. 한번 끄면 너무너무 추워요. 예. 그래서 정말 어떤 중간이 없고 따뜻한 그런 공기는 없고 계속해서 엄청나게 추웠다가 엄청나게 더웠다가, 그죠? 찜질방 한번, 그리고 밖에서 자는 것 같은 느낌 한번,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예. 그래서 계속 너무너무 그 난방 시설이 안 좋아서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YMCA 웬만하면 겨울에 가시는 분들은, 여름도 마찬가지겠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용 화장실이 은근히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막 이렇게 샤워하고 나오고 할 때도 너무 이렇게 신발 신고 갔다가 신발 신고 돌아와야 돼 가지고 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YMCA는 비추를 드리고요. 뭐 잠깐 묵으신 분들은 굉장히 싸게 묵을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하겠죠. 그렇게 개최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어떤 대학교마다 인터내셔널 하우스라고 해서, 이건 제가 봤더니 그 영국 쪽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IELTS 시험 볼 때, 영어 시험 보러 갔을 때 인터내셔널 하우스에서 주관하는 데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청소년 기숙사처럼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같이 묵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돌미토리 형식으로 운영하는 이 특징이 그거예요. 방이 되게 작고 공용 화장실, 공용 부엌, 그리고 공용 이렇게 샤워실,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되는 숙박 시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른 것들은 우리가 또 홈스테이, 예, 홈스테이 하나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홈스테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 뭐 에이전시 통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구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엔 조금 홈스테이가 약간 경계가 애매하긴 한데, Airbnb라는 그 회사가 있죠. 그래서 Airbnb라고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최근 몇 년간 엄청나게 성장하는 회사죠. 그래서 Airbnb를 통해서 여러분 숙박을 구하고, 그리고 좀 빈집이나 아니면 우리가 집이 여러 개인 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집이 남으니까 이걸 제가 호텔처럼 이렇게 방을 내놓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Airbnb를 통해서 홈스테이를 좀 이렇게 올려놓으시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가 좀 신청을 해보시고, 그 한번 집주인하고 컨택도 직접 해보시고, 제가 가는 날에 맞춰서 거기 인터넷에서 예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약해서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에어비앤비도 거의 홈스테이처럼 좀 편하게 우리가 숙박하실 수 있는데, 호텔보다는 훨씬 더 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른 옵션은 그리고 요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홈스테이를 직접 제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게 호불호가 좀 나뉘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일본 분이었는데, 어떤 친구는 가족들하고 같이 금요일마다 저녁을 같이 먹었대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냥 머무는 거 아니고 가족들하고 얘기도 하고 실제로 미국 생활은 어떤지도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단점은 또 홈스테이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우리가 좀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홈스테이 한 친구들은 너무 밤마다 시끄럽게 한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특징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요거 숙소는 좀 신중하게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옵션이 한인 민박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해봤어요. 한인 민박은 뉴욕에 있을 때도 해봤고, 제가 뭐 그 업무나 세미나 때문에 한번 그 필라델피아에 있다가 한번 뉴욕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역시 한인 민박 해봤죠. 근데 그때 그 브로드웨이 근처에서 한인 민박 하시는 분 있는 데서 갔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하루 이틀 머무는 거였는데, 거기서 좀 오랫동안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게스트하우스처럼 이렇게 한 방 안에 여러 가지 침대 한 4개, 5구 정도 놓고, 거기에 이제 한 박에 얼마씩 내면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침대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키 맡기고, 다시 이제 반납하고 집에 오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요. 그리고 이걸 구하는 거는 그 민박 나라인가요? 예, 그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인 민박이라고 쳐보시고 그 민박 구하는 사이트에서, 중개 사이트에서 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 카페나 아니면 뭐 유랑 같은 카페 많이 이용하시죠? 근데 우리가 해외여행 가실 때 아니면 유학 가실 때 이렇게 좀 그냥 직거래로 이렇게 집 구하시는 건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개 수수료를 내더라도 중개인이 있는 게 여러분 안전하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직접 우리가 필라델피아에 갔을 때 인터내셔널 하우스에 들어갈지 아니면 쉐라톤에 갈지 그죠? 연수 받으면서 쉐라톤 호텔 안에 그 도미토리 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호텔 같은 건 아니고 이렇게 도미토리로 이용하는 그 층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YMCA에서 너무 크게 되어가지고 이 숙소가 이건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다. 근데 몇 개월 이상 거기서 머물고 이제 공부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그 인터내셔널 하우스도 그럴 것 같아서 우리가 그쪽에 원래 예약을 했다가 디파짓 버리고 그냥 취소한 다음에 제가 셔라톤 우리가 호텔 안에 그 돌미토리 층으로 다시 이동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조금 그 학기 중에 아니면 그 방학 맞춰서 잘 기간을 마치시면 어떤 그 학교 안에 부설 랭귀지 스쿨을 가시더라도 그 학교 안에 있는 돌미토리를 들어가실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돌미토리를 들어가시면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시설도 괜찮죠. 근데 물론 우리가 뭐 화장실이나 샤워실 이런 건 공동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간 케이스는 학기 중간에 제가 여기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정식 돌미토리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따로 이제 사설로 하는 돌미토리를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셰라톤 호텔 안에서 돌미토리 층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대학교랑 연계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 돌미토리 시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호텔 시설을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쌌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YMCA 같은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제가 그때 한 알아보기는 한 7주에 한 2,400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죠? 7주에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 한 달 반 정도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 예, 한 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죠? 숙박비가 되게 비싸죠. 근데, 쉐라톤은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 한 4,000불 됐던 것 같아요. 7주에.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구글에, 우리나라에 사람인데, 구글에 입사하신 분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로 연봉 같은 게요. 구글 한번 입사하면 신입사원이 우리나라 부장님 정도 받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 부장님 정도. 그런데 정말 월세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캘리포니아에 특히 실리콘밸리에 있는 쪽은 굉장히 월세가 비싸요. 그래서 그 번화가는 다 그렇지만 그래서 막 월세가 먹고 한 달에 뭐 200만 원 막 이런 그게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쓰는 돈은 똑같아지는 이제 굉장히 연봉은 높은데 쓰는 돈은 똑같아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역시 우리가 그 대학교 부서 랭귀지 스쿨 가실 때도 역시 랭귀지 스쿨 가실 때도 여러분 숙소가 가장 여러분 좀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선생님 막상 이용할 때 쉐라톤 돌미토리는 정말 만족합니다. 우리가 일단 신문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뭐 시설이나 아니면 뭐 와이파이 같은 거 그런 것들 안 되면 다 얘기하면 됐고요. 그런 것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안에서 이 숙소 구하는 건 여러분 요 안에서 좀 골라주시면 굉장히 좀 현명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각자의 숙소 답은 없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다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엔 여러분이 공부를 하러 가시는 거라면 뭐 좀 여행을 하고 잠깐 뭐 우리가 지인분을 만나러 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공부를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하려고 가시는 분들은 조금 숙소는 우리가 결국에는 좋은 곳으로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주변 분들 얘기 들어봐도 처음에는 좀 돌미토리로 가야지 이렇게 했다가 룸메이트랑 안 맞고 막 싸우고 이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 구하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여러분도 처음에 여기서 잘 구하시는 게 이렇게 디파짓 안 날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디파짓은 여러분 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증금 우리가 잘 세이브 하려면 지금 처음에 여기서 잘 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방법들 이것도 알려드릴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다섯 가지 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물론 이렇게 JFK 뉴욕에 내리시면 JFK 공항으로 가겠죠. 근데 우리가 JFK 공항으로 가시면 거기에서 처음에 지하철 우리가 서브웨이 타시는 게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거고요. 지하철은 여러분 그 카드를 뉴욕에서는 메트로 카드를 이용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카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카드만 한번 구입하시면 거기다가 이제 충전을 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 이상 머무시면 뉴욕 쪽에 머무시는 분들은 무조건 카드 사는 게 이득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이용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카드 이용해서 쓰면 되고 약간 이게 사기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뉴욕에는 약간 제가 사기꾼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주의하시면 좋은데 제가 저녁에 내렸다고 했잖아요. 비행기 저녁에 내려가지고 한 11시 넘어서 제가 왔는데 물론 그때까지 지하철은 운영을 합니다. 근데 11시에 이제 지금 어둑어둑해졌는데 이제 지하철 타고 그 공항에서 공항철도 타고 이제 진짜 메트로로 지하철로 이제 서브웨이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이렇게 똑같이 이제 그 티켓 끊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카드 끊기 전에 이제 좀 갑자기 창구가 어딘가 이렇게 먼저 갔어요. 그냥 갔는데 제가 이제 동양인이고 캐리어를 이제 들고 있는 걸 보고 흑인 여성분이었어요. 한 20, 30대 정도 돼 보이는 흑인 여성분인데 그 개찰구 앞에서 이렇게 딱 서가지고 저한테 그 1달러만 주면 이 스와이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스와이프가 이제 이게 카드를 이제 긁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스와이프 해줄 테니까 본인한테 현금 1달러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당황스러워서 아마 남자분이 그랬으면 아무 쳐다도 안 봤을 텐데 여성분이 이렇게 온화한 미소로 이렇게 돈 주면 이거 긁어줄 테니까 이거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좀 보다가 제가 의심스러워서 괜찮다고 no thanks라고 얘기하고 가서 개찰구에서 다시 한번 이 메트로 카드 끊어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yes라고 할 필요도 없고 no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no thanks, that's okay 이렇게 I'm totally okay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이용, 어떤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티켓 버스면 티켓을 끊으시거나 아니면 서브웨이면 그런 메트로 카드를 구매하시면 되겠죠. 자, 어디에나, 이건 영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안에서 봉사하시거나 아니면 워커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사기꾼과 다르게 이런 어떤 그 조끼 같은 걸 입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시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조금 구매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먼저 보시면 되겠고요. 서브웨이 안 타시면 게이트까지만 나가셔서 우리가 버스를 좀 타시면 좋아요. 그래서 버스도 있고요. 그래서 버스는 물론 티켓을 따로 끊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기계가 있는데 거기 이제 영어 표현들 잘 보시고 차근차근 해주시고 요것도 버스 티켓도 끊기가 너무 힘들면 주변에 이제 좀 안내해 주시는 분들한테 주저 마시고 좀 헬프 우리가 도와달라고 그렇죠? 그쥬 이렇게 우리가 처음 본 분들한테 could you give me a hand 그죠? Could you do me a favor 이렇게 우리가 한번 help를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을 안 타면 택시를 탈 수가 있겠죠. 이것도 좀 어학연수 팁인데 여러분 공항에 내리실 때 특히 한인 택시요. 그래서 한인 택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잡아볼 수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리 예약하고 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거 한번 이용해봤어요. 제가 돌아올 때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으로 와서 우리가 공항까지 뉴욕까지 가는 거는 뭐 버스 타고 갔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뉴욕에서 JFK까지 공항까지 갈 때 새벽에 제가 좀 비행기를 이른 오전에 타야 돼서 좀 불안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한인 택시를 한번 이용한 적이 있어요. 인터넷에 구글 여러분 자 우리가 유학하실 분들은 항상 구글을 이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구글에 영어로 검색하시면 여러분이 아는 세상보다 훨씬 더 넓은 인터넷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한인 택시 우리가 Korean Taxi Driver 뭐 이런 것들 검색해 보셔도 쭉 사이트가 나와요. 그러면 뭐 요즘에는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간단하게 연락하셔가지고 요때 도착하는데요. 제가 요때 택시 준비해 주시면 이렇게 왕복 얼마에 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가격도 이렇게 좀 정가제로 이렇게 좀 믿을만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분이 오세요. 예, 드라이버도 한국 분이 오셔가지고 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자, 가장 좀 인기 있는 거 위주로 해주시고 특히 여성분 혼자 타실 때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냥 택시도 마치 여러 명이 같이 타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할 수 있게 항상 핸드폰은 로밍한 채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건 미국에서는 택시를 여러분 캡이라고 합니다. 캡이라고 하고 그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는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노란 택시들 그런 것들 실제로 여러분 한번 타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죠. 택시비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타는 곳마다 어디 얼마나 오래 가냐에 다르겠지만 특이한 점은 여러분 택시에서 팁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택시 타시게 되면 우리가 팁을 내고 이게 그 택시 일정 요금만 받아서는 그 드라이버들이 여러분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팁도 거기 맞춰가지고 한 10% 정도 excuse me 10% 정도 여러분 내시면 그러면 우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택시 이용 안 하시면 우리가 조금 우버라는 여러분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우버라는 회사도 아까 말씀드린 에어비앤비처럼 좀 우리가 2017년도에 굉장히 많이 성장한 회사죠. 근데 우버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걸 택시로 바꿔서 우리가 좀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버를 어플을 까시고 미국에 내려서 데이터를 이용 가능하면 우리가 우버를 신청하시면 제가 여기부터 JF공항부터 우리가 YMCA까지 갑니다. 요 주소까지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 드라이버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냥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우버 앱을 통해서만 얘기를 하고 우버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 그냥 여러분은 그 차가 옵니다. 그러면 전화가 와요. 드라이버한테. 그럼 전화 받아서 곧 타고 이동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좀 무슨 위험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 여자분 혼자 타시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 우버 드라이버마다 평가가 다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드라이버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리뷰가 많이 남아있는 드라이버들 우리가 위주로 여러분이 타시면 우리가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금액은 택시보다 우리가 싸니까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가끔 여러분 우버 잘 얘기하시면 BMW 같은 차가 올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꼭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미국에 내려서 생활할 때는 우버를 훨씬 더 많이 탔던 것 같습니다. 캡보다. 그래서 우리가 택시보다 더 많이 현지인들도 이용하니까 우버를 좀 개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뭐 지하철 같은 거 아니면 여러분이 그 M트랙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기차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간에 이동하실 때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안에서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로 오실 때 그럴 때 줄을 넘어갈 때 그때는 여러분이 기차로 M트랙이라는 기차 같은 거 이용하시면 그 회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레일처럼 M트랙이라는 기차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하시면 서브웨이랑 다르게 저 먼 길도 우리가 좀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트레인 스테이션이 따로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우리가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방법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어학연수 가실 때도 참고로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문장구조 어학연수 스트럭처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의 영어 구조를 연습을 해볼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해석이 어때요? 주어는 동사한다. 항상 이게 영어의 기본이죠. 근데 오늘은 뒤쪽에 목적어를 요것만 하나 더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를 이렇게 개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love라는 동사를 한번 개체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주어는 동사한다. I love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나왔으면 love라는 동사를 말하자마자 자동으로 뒤쪽에 목적어가 탁 우리가 뚫린다. 목적어 자리가 딱 뚫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사랑한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랑한다 무엇무엇을 누구누구를 이렇게 우리가 뒤쪽에 꼭 목적어를 하나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love you 그죠? 그러면 나는 사랑한다 여러분을 이렇게 우리가 영어의 순서에 맞춰서 문장을 그냥 영어로만 바꿔주시면 완벽한 영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I love you 이렇게 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you가 아니라 저는 커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I love coffee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다 넣을 수 있죠. 저는 뭐 예를 들면 물을 좋아합니다. I love water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I love Korean foods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넣고 싶은 어떤 단어든 간에 뒤쪽에 love 뒤쪽에 넣어주시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한 문장 구조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like 좋아한다 이렇게 볼게요.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love도 실제로 여러분 미국에서 이렇게 실제 일상생활을 했을 때는 love도 정말 누군가를 막 우리가 막 연정을 품고 사랑하고 이런 것도 되지만 진짜 어떤 물건 이 옷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것도 I love i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like와 비슷하게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like도 역시 I like it, I like coffee, I like water, I like soda. 소다는 이제 그 탄산 음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I like Coke, 그죠? 콜라, 나는 좋다, 콜라가. 이렇게 우리가 세 개로 이렇게 여러분이 문장을 순서대로 얘기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love, like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like도 역시 사람을 좋아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사랑에 빠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I really like you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I really like him 나는 좋아한다 그를 자 나는 좋아한다 그녀를 I like h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I like 그 다음에 뒤쪽에 목적어 이렇게 세 개로 우리가 순서대로 얘기하는 연습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좋아한다 중에서 prefer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럼 prefer는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건데 어떤 다른 것이 있을 때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A보다 B를 더 선호한다. 그리고 B보다 A를 더 선호한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쪽 걸 더 좋아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prefer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I prefer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저는 재즈 뮤직을 좋아해요. 그러면 I prefer jazz music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저는 classical music을 좋아해요. 저 classic music은 영어로 classical music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I prefer classical musi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음악보다 classical music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뒤쪽에 to 명사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팝송보다 우리가 팝 뮤직보다 클래식컬 뮤직을 더 선호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I prefer classical music to pop music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힙합을 팝 뮤직보다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I prefer hip-hop to 그 다음에 pop music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 prefer jazz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선호하는 내용들 선호하는 뭐 영화 뭐든 간에 여러분이 prefer 뒤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이 요거 세 가지를 가지고 뒤쪽에 여러분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여러분 영어 구조를 배우는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speaking은요 여러분 항상 스피킹을 잘하게 되고 스피킹을 좀 입이 뚫린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충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요런 어느 정도 영어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어떤 공통되는 공부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입으로 계속 따라 읽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어를 배우실 땐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입이 계속해서 앞쪽에 나온 말들을 따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 우리가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선생님이 뭔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입에서 계속 따라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love나 like는 쉬워 그건 이미 알고 있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뒤쪽에 아 목적어가 나와서 내가 지금까지 그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한 거구나 이렇게 구조를 보시고 그 구조를 이해하셨으면 계속 입으로 따라해 주시는 거 그죠? 우리가 뭐 명사 10가지가 있으면 10개를 다 넣어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게 그게 여러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캐치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고 세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코너는 여러분 긍정의 영어 크리스의 glass half full이라는 코너죠. 그래서 여러분 glass half full 이렇게 나와서 물이 컵에 유리컵에 절반이 있는데 우리가 절반이나 있다 이렇게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 그것들이 영어에 어떻게 담기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 구조를 주어 동사 목적어를 배웠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를 이용해서 문장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겠어요. 자, 배워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We can complain. 요런 우리가 문장이 있는데, 우리가 we can complain. 우리는,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Because, 왜냐하면요. Rose bushes have thorns. 이렇게 나오고, or rejoice because thorn bushes have roses.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에브라함 링컨이 한 말인데요. 우리가 링컨 대통령. 노예제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자, 이 문장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죠. We can complain because rose bushes have thorns or rejoice because thorn bushes have roses.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쪽에 we can complain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데요. because D가 중요하죠. because 왜냐하면 rose bushes 여기서 rose bushes가 주어인데요. rose bushes는 rose가 여러분 장미잖아요. 부시스는 요 그 덤불을 얘기합니다. 숲을 덤불을 부시라고 하는데 로즈 부시스 아 장미 덤불이 have는 가지고 있다죠. 가지고 있어요. 장미 덤불이 가지고 있대요. 뭐를요? thorns 이렇게 나죠. thorns는 여러분 가시입니다. 가시. 그래서 장미 덤불이 가지고 있다고요. 가시를요. 이거를 우리가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 우리가 장미덤불이 가시가 있어서 우리가 예쁜데 만지지도 못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or 여기서 or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rejoice 여기서 rejoice가 나온 건 we can rejoice 앞쪽에 나왔던 we can complain or we can rejoice 이렇게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rejoice는 여러분 우리가 뭐 이거 좀 이렇게 즐기다 예. 우리가 굉장히 기뻐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rejoice 굉장히 기뻐할 수도 있어요. Because 왜냐하면요 thorn bushes 이렇게 나왔죠. 자 우리가 가시덤불이 예, 반대로 가시덤불이 have 가지고 있습니다. roses 장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그 bush 우리가 그 rose bush 그러니까 장미꽃은 그대로 있죠. 근데 장미꽃이 조금 thorns 아 장미꽃이 왜 우리가 좀 가시가 많아가지고 만질 수도 없게 이렇게 따갑고 우리가 좀 뭐 볼 수가 없네. 우리가 제대로 장미를 감상할 수가 없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가시덤불인데 그 안에서 장미가 피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줬는데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은 꼭 저와 함께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thorn bushes have roses 이렇게 가시덤불이 안에 장미도 있어서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영어 공부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요 문장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뭐 마지막으로 한번 내가 구조가 얼마나 보이는지 선생님 말했던 동사는 잘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e can complain because rose bushes have thorns or rejoice because thorn bushes have roses. 이렇게 캐치하시면 되겠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얘기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이 결국 관점의 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어학연수 준비하면서 지치고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주어와 목적어만 바꿨는데도 내가 뭔가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구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힘든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 정말로 가시덤불이 장미가 있어서 기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장미덤불이 가시를 가지고 있어서 싫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긍정적인 마음으로 봐주시고 그 상황을 꾸준하게 노력으로 바꿔가신다면 엄청나게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 확신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총 세 가지 코너로 우리가 한번 팟캐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오늘 배운 표현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영어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가 하나 있는데요. 크리스의 어학연수에서는 영어와 관련 여러분의 에피소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갔을 때 에피소드, 그리고 길에서 외국인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스토리 등 영어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궁금한 것이나 여러분의 고민을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답변도 드리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고 물론 제가 익명도 보장해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홈페이지 chrisenglish.co.kr에서 팟캐스트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주소창에 한글로 크리스 영어라고 치시고 영어로 .com이라고 치셔도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크리스 영어에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